만수대 운동에 높이 모신 위대한 수령 김일성 동지와 위대한 용도자 김정일 동지의 동상이 2일 가나가와 조선 중고급학교 교장 김찬욱을 단장으로 하는 제1조선 고급학교 학생조국 방문단이 꽃다발들을 진정하고 인사를 드렸습니다.